오면 사라질 거면 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숨이 막히면 눈을 감은 채 살아도 좋을까? 보지 않아도 보여서 듣지 않아도 들려서 그대 숨결에 다시 살아난 바람꽃처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안고 싶어도 못 안는 그대 손끝이 다시 살아난 바람꽃처럼